나의 밤은 딥딥 켜져 있는 TV 시끄럽지 내 맘처럼 넌 대체 어떠한 이유로 내 맘에 갖다 켰다 는 멋대로인지 그게 싫다는 게 아니고 혹시 네가 너무 피곤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내 맘이 그래 나는 너면 민어어도 너는 마치지도 위험한 소모 yeah, 너는 여태 내가 느껴봤던 쓸쓸함의 온전 네 생각에 잠 못 자다가 보면 오전 yeah. 이런 나는 어쩌나 너는 봐도 네가 나 생각나 너는 내게 유일한 어쩌나 난 어쩌나 어쩌나 그대로 어쩌나 너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되고기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네가 좋은 걸 어쩌나 그대는 어떤가 나 때문에 잠들기 힘들까 쓸데없이 설레게 하면 어쩌나 어쩌나 어쩌나 저쩌나 하루가 멀다 하고 네가 좋아져라 내가 성격이 덜렁대고 좀 몰랐어 그치만 널 위해선 절대로 안 몰랐어 같이 부르지 않고 노래 하나씩 기쁨을 나눠낀 네 사이가 좋네 난 내 눈에서 같이 위에 맨 널 grow 아무튼 난 네가 그냥 좋아 아까부터 같은 말 계속해서 미안해 그치만 이게 다야 어려운 말 다 해봐도 내 진심은 이게 every 이 언어를 어쩌나 너를 봐도 네가 더 생각나 이 모든 게 꿈이면 난 정말 난 어쩌나 어쩌나 그대를 어쩌나 너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되돌기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네가 좋은 걸 어쩌나 그대는 어떤가 나 때문에 잠들기 힘들까 쓸데없이 설레게 하면 어쩌나 어쩌나 I really like you Better tell Better tell somebody Okay, 매일 매일